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덕분에 터키 잘 다녀왔습니다. 봄입니다. 너무 좋은 봄이에요. 어느 순간 이게 막 국가적인 일도 있어가지고 봄인지 잘 모르는 어느 순간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저는 인지가 됐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봄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네, 이제 봄이면 이제 학생들은 학교 가야죠. 가끔, 학생들은 학교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많이 좀 해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시험장에서 꿈을 꾸는, 시험을 보는 그런 꿈을 꾸는 때가 있습니다. 긴장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정말 제대로 시험하기, 인생의 시험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3을 졸업해서 대학 시험을 보는 중요한 시즌이에요. 중요한 시즌. 오늘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께서도 꼭 통과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일 후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 평화 조약을 갔습니다.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일곱의 우물, 부엘세바, 세바가 세븐, 일곱, 그죠? 그래서 일곱의 우물 해서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굉장히 성숙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도 깊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조차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을 정도의 굉장한 공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은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템프테이션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T자로 시작하지만 전혀 달라요. 사단이 하는 템프테이션 시험은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승진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승진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뭐다? 테스트다. 그래서 테스트는 아무한테나 안 해요. 이제 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테스트예요. 광야의 시험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유월절에 믿음대로 나온 사람들, 구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의 테스트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 좀 따로 해서 짧게 좀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세 가지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시험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8장 16절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13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선지자들 막 세속에 속하고 다른 영에 이끌려서 막 맞는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세속의 것들, 세속의 지혜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걸 준 이유는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지 아닌지,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특징들 옆 사람에게 꼭 통과하십시오. 네, 꼭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복주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흔들어보며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 왜 이방 민족 내 삶에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듭니까? 심하다 때마다 삶의 가시처럼, 아유, 이 인간 좀 없으면 나 좀 살 텐데. 하나님 왜 남겨두셨다고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에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려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있고 고난이 있어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흔들어도 흔들리는 평안이라면 그 평안은 정말 얇은 평안이에요. 잠깐 부딪혀서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시험하는 때가 있고 시험하는 장소도 각각 다르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민족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은요, 가혹한 시험의 때도 있다라고, 말세가 되면 가혹한 믿음의 시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 말합니다. 거기서 성도의 권세들은 다 깨어질 것이다 라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거다라 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멋진 권세들이 다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 버릴까요?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후렴구가 뭐예요? 성도는 믿음 지켰네. 권세가 깨어져도 믿음은 지키는 시대가 바로 이 시험의 시대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는 게 다 깨져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때가 바로 이 환난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터키에 가보니까 사도들은 다 거기 계셨더라고요. 소아시아의 땅, 일곱 교회의 땅, 에베소의 땅, 하여튼 뭐 그 중에 제일 감동받았던 땅이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요한이 이 70년대, AD 70년대 예루살렘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나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하셨어요. 도미티아누스라고 아주 그냥 황제 숭배 사상을 막 집어넣고 기독교인을 최후로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협하면은 좀 편할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감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을 때 고난은 믿음의 시험이다. 고난을 이긴 자들만 믿는 자들이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고난이 와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시험도 이길 축복합니다. 졸려도 눈을 확 부릅뜨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터키 땅에 제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막 별일 다 생겼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훅 부으세요. 교회는 내가 축복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돌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막 또 때마침 또 이 그 친구 목사님이셨던, 돌아가신 목사님, 터키 목사님의 또 누나가 희한하게 또 저를 꿈에 봐버리고 예배 인도하는 모습도 보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남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 멋지고 화려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봐버린 거예요. 추도 3주기가 돼서 추도식에 있는데 터키는 이제 교인들만 7,000명이에요. 이제 겨우 땅덩어리 우리 8배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7,000명밖에 없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의 준비된 목사님, 박사학위 받은 유일한 목사님, 현재의 목사님, 우리식으로 하면 길선주 목사님급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형받기도 전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추도식에 갔더니 거의 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 추도사가 뭐였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그 인터내셔널 한 모든 사람들과 터키에 있는 기독인들이 그 묘지에 다 모여가지고 우렁차게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야, 그런데 여기서 예배할 때는 그런 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이 믿음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요, 거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거긴 고난 안에 진짜 확인된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확인됐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확인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시험의 방식을 좀 보면요, 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의 뜻, 존재의 중심을 시험한다라고 말해요. 뜻과 심중과 양심을 하나님께 시험하신다라 말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이래야만 이걸 확인해야만 복 주시고 쓰시는 거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 내 뜻을 이제는 통과시키시도록 하나님 내 뜻을 살펴주십시오. 역대하 32장 31절에 아주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어요.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막 자랑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이야기로 막 자랑을 해버렸어요.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왜 갑자기 삐리리해졌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떠나 계셨을까요? 떠나 계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 심중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충만한 곳이면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예배할 수 없을 때 내 심정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걸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안고 왜 다윗이 정확히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아신다는 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중생활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요?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스토리를 많이 만드십시오. 그러면요 이 마음이 자꾸 강해져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심중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시며 보신다는 거예요. 다급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많이 해본 적이 있죠. 그죠?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내 행동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군대 때 얘기를 해준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배고팠대요. 그 시절 군대에서. 그런데 군대에서 밥을 이렇게 퍼주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졸병의 밥을 자기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퍼주더라는 거야. 다 서서 이렇게 다 퍼서 이렇게 있는데 막 그 생각을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훅 가더래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손이 훅 가더래요, 그 밥에. 그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제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 나도 모르게 확 나가는 말 있죠. 나도 모르게 ABCD 나갈 때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언어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되었는지 아닌지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 들으려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종이 시행하려고 기다리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음성을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안 들려요. 첫 번째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고요. 두 번째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린다라고 말해요. 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의 태도를 갖고 달려가는 사람과 아이 왜 귀찮게 말씀하시지?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건 머리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해라 할 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분들 있죠. 11조 해라 성경은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안 할 때는 모르지만 할 때는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행하게 될 때가 비로소 이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도전을 주셨어요. 아이를 번제 드리라고 합니다. 큰 믿음의 요구에 크게 믿음과 행함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이번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고기 이름은 까먹었는데 두자 이름인 것 같아요. 이 고기는 참 희한한 고기예요. 그 그릇에 맞추어서 성장을 해요. 어항에 50cm에 집어넣으면 50cm만큼 딱 성장하고요. 한 1m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곳은 또 1m로 하고요. 강에는 이거보다 더 크게 자라요.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믿음과 순종하려는 의도로 달려가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큰 사발 되길 축복합니다. 큰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이게 아브라함한테 시험은요, 이거는 거의 최종 시험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을 함께 이제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단순한 것 같은데 무척 어렵습니다. 아는데 순종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너무 단순한 시험이에요. 딱 한 줄밖에 안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일단 믿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짜증나고 행할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요? 나한테 생명 준다면서요? 불평이 시작됩니다.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반역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요? 내 삶의 의미는요? 이게 뭐예요? 아들을 죽이라고요? 나를 죽이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내 미래는 생각도 안 하십니까? 매정하시군요. 폭군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와달라고 안 할게요. 방해하지만 말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께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알았어요. 과외 선생님이 계셨는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배웠어요. 아마 이 스카이캐슬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미리 알았어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 3절을 보면 알아요. 고민하지도 누군가 의논하지도 않고 곧바로 새벽부터 실행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망설임이 없었고요. 결단으로 나섭니다. 가족과 뭐 가족 회의를 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알려준 것으로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아마 요 시즌이 봄 시즌인 것 같아요. 6월절 십자가 사건도 요 봄 시즌이잖아요. 4절 5절 말씀해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봄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5절 말씀을 자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는요 아브라함의 영적 계절이 바뀌는 곳이에요. 확실히 달라져요. 아, 이거는 정말 이 분기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이유예요. 바로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좀 말이 좀 아니 죽일 거면서 이중인격자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올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죽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마음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마음 없고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5절 하반절을 보면 가서 예배하고 라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제사란 단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란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예배. 예배란 단어가 이게 첫 언급의 원리라 그래요. 어느 때 예배라고 하느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바로 그곳에 사용하는 단어가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순종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 예배랑은 조금 다르죠. 현대에서도 우리가 많은 뭐 찬양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예배하면 다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예배는 음악도 없었어요. 그저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것을 예배다라고 말을 해요. 지난주에 열방부흥축제 2박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여러 가지 좀 불평이 조금 나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상하게 은혜만 먹으면 앞에 뛰어나와서 춤을 추시는 한 자매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 제가 보니까 아 저분은 어떤 분일까 했더니 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거는 확인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피해를 좀 우려해가지고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방해하냐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하냐면서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거죠. 둘째 날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좀 지혜와 배려를 가지고 옆으로 벗어나는데 뒤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사람들 앞에 나서 사람들 향해서 마치 지휘자처럼 그렇게 해보내니까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좀 당황했어요. 혼자 무대를 다 독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게 막 어휴, 예배가 깊어지면 다들 힘들어하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분이 예배할 때 청년들이 어떤 목사님 그걸 지혜를 짰더라고요. 다른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깃발 들고 앞으로 쑥 나가라 해서 공간을 좁혀라 그래서 막 그런 것에 아이고 야 이게 예배 장소에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 하냐. 아 이거는 진짜 함께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좋아해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언약하고 하는 게 열방부흥축제인데 함께 예배 드리는 그곳인데. 혼자만의 이것을 여러분, 이것은 자기 즐거움이지 자기 내드림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자매는 조용하게 앉아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 안에는 내 삶을 부어드려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때마다 나올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는 11조로 시험해보라 그러고 두 번째 뭐예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거 하면 기뻐할 거야, 저거 하면 기뻐할 거야 하는 그것을 시험해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쉬웠어요. 저는 그 자매의 진정성은 이해를 했어요. 그 표정과 마음을 보니까 아이 좋은 이 자매는 좀 주변만 잘 하면 참 좋겠다라지. 아, 이튿날에 제가 얘기하려고 딱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미리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날 못 오셨잖아요. 그 다음날 세 번째 날 예배하는데 마음이 잘 쓰이더라고요. 저는 아, 제가 좀 미리 좀 얘기를 할 걸, 지혜롭게 얘기를 해줄 걸,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자아집중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예배였어요. 오로지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육신의 본성을 꺾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높은 차원의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쁠 때 함께 막 찬송하고 기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하나도 안 기쁘지만 너무 죽음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그것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뭔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기쁨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테스트였어요. 존재의 제로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CCC를 시작하셨다. 한국 CCC 하기 때문에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딸이 죽었어요. 딸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항암이었죠. 근데 너무 고통, 한절 부르고 까무러치고, 한절 부르고 까무러치고, 어떤 감정 남아있지 않지만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쓴 책이 존재의 제로 포인트였어요. 아, 이분의 일생도 보통 인생이 아니야. 아내 되시는 첫 번째 아내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공산당에게 총으로 사살당하고 이런 삶의 여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간직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일반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부어드리자, 부어드리자.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겐 조금의 유익이 안 돼도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내 기쁨이 된다면 그건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본성을 주기로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니. 이삭을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뭘 들었다고요? 제가 알레고리카라는 건 많이 설교를 안 하죠. 여기는 알레고리카라는 비유적인 걸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뭘 들었어요? 불과 칼. 이거 누구를 잡을 거예요? 이삭을 잡을 거예요. 칼은 뭐 했어요? 이삭을 뭐 해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쪽에서 각을 뜨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칼이라 그래요. 성령의 옛 본성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라 그래요. 이삭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불과 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필요해요. 불과 칼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내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말씀에 노출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가만두면 죄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파란 술을, 유대인들은 파란 술을 이렇게 해라, 실을 이렇게 파란색 해라. 왜? 계속 말씀에 매이도록. 말씀이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딴 길 갈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불과 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로 예배의 삶을 드려지기 위해서는 불과 칼이 꼭 필요합니다. 무서운 동행을 해요. 아버지랑 동행하는데 자기를 죽이는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동행입니다. 불가카를 딱 들고 야 너 번제로 내드리지 않겠냐.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을 받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의 산에서 그가 준비하실 거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아들을 죽이기로 한 그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주님이 준비할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헌신할 거 헌신해야 됩니다. 밑장 빼기 이런 거 없습니다. 중간에 가서 살짝 뭘 딴 거 두어놓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됐어요. 내가 죽어야 저기도 오는데 뭔가가 이게 안 맞았어요. 서로 조건이 안 맞았어요. 나도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죽음에 효력 있게 나타나는 거야. 내 죽음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은요 엄청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이 영국의 중보기도자 대단한 중보기도자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 아트하우스 교회의 주 교재가 되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자 리즈 하월즈 두란노 서원 여기서 출판된 책입니다. 꼭 읽으면 좋겠어요. 거길 가보면 바이블 칼리지가 있는데 이상한 동상이 서 있어요. 멀리서 보면 동상대가 있는데 가보면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근데 위에 동상에 동상이 없어요. 뭐야 이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뒤를 돌아서 뜬 한 대 맞아요. 뭐냐면 아 없는 게 당연하구나.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니까.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역사를 했어요. 없는 것인데 있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 벼랑 끝에서 떨어질 건데 믿음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주님이 준비할 거라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가 준비할 거다. 내가 순종하면 내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실 거다.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할 뿐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실 것이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냥 연기한 게 아니에요. 워낙 연기 학원을 다녀가지고 막 메소드급으로 막 제대로 실제처럼 보이게끔 연기 훈련해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정말 아이를 잡으려고 그런 거야. 이건 자기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믿는 것이죠. 실제로 이 순간은 이삭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은 거예요. 순종을 통해 자기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순종을 확인을 했을 때 이 시험이 딱 통과가 됐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당신의 순종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향한 사명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확인돼야 돼요. 삶은요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삶의 순간에도 그 순종의 마음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덧붙였어요.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결론이 나요. 베드로를 돌이키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왜 이 사연이 덧붙였는지 현재 가보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에 충만한 사랑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동료들은 순교해서 주님 나라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있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만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는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했을 때 이제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것, 그 사랑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양을 돌봐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섬기고 사랑해라.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자연사한 분이 요한이에요. 마치 찬송가 499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있잖아요. 주와 함께 있으려나. 그 친밀함의 교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할 일 많은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네. 날 가라 명하시네. 그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요, 요한을 깨우친 게 뭐냐.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해라. 그게 뭐예요? 너의 삶을 다시 들여서 약한 자들을 껴안고 양들을 돌보고 끝까지 생명을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의 기회를 내어주지 않겠냐 그들을 위해서. 스톱! 너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랑, 그 충성 확인했다. 스톱! 너 할 일 있어. 됐어. 거기까지. 오늘도 아주 훌륭해. 내가 하려고 했던 넌 통과.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뭡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여러분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믿음의 행위,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됐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도 온전히 다, 하고 싶은 일도 다 했다. 너 성공했다. 너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깨달았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특별했을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는 그 아픈 마음에 동참한 사람이 됐어요. 아들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동감되어진 육신의 아브라함에서 진짜 영적인 열방의 아버지로 그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정말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아가 죽는 그 현장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요 폭포수처럼 부어져요. 내가 헌신하는 만큼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여호와 이레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깊이만큼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옛 자아의 부인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주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득 차 있는 이상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가 끊어지는 곳이 되고 다윗의 장막이 있는 예배터가 되고요. 바로 이 장소가 솔로몬 성전터가 되고요. 바로 이 장소에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 그림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제단인 이삭을 그곳에 부르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내가 죽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장소로 나는 다시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는 장소가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여호와 일의 의미예요. 여호와 일에는 내 필요한 것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내 삶이 채워지고 그분이 준비하신 걸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일회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회의 축복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람 살펴본 즉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준비될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수천 년 후에 세례 요한이 이삭이 질문했잖아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친히 아브라함이 준비하리라 이렇게 했고 그 양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상징이다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은 뭐랍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십자가의 자리 안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호와 이레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치환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자아의 죽음, 순종을 통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가 따로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아서 순종을 온전히 자기 자아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우선을 정말 이제는 옛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되었고 역시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보 안에 들어갔고 너의 계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고 대적의 문, 악마의 문을 취하고 그들의 권세를 깨부셔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너의 삶 안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오실 그분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무슨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요. 또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권세, 교회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여호와 일에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딱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권세 있는 축복이에요. 어둠의 문, 지옥의 문을 깨부시는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날 거란 거예요. 내 자아가 온전히 깨져 주님을 온전히 품은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날 거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자랑하는 게 뭔지 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늘 주님 앞에 죽임으로 주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만큼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 나를 죽이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어려운 핍박의 시즌에 자신의 것들을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봤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은 사역자 한 명 아는데 지금 사업을 해요. 직원만 한 220명이 돼요. 지금 이번 1월 1일에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젊은 목사예요. 아, 이 친구, 야, 말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복주시는지 저는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 삶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나님 그거 보셨던 것 같아요. 미국의 새소망교회라고 해서 안지웅 목사, 안지영, 요새 굉장한 교회가 됐어요. 미국 내에서 라이징 스타가 됐어요. 그 아버님이 대단하더라고요. 간증이 대단했어요. 정말 모든 걸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모든 걸다 희생하고 억울한 것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원리를 산상수훈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가셔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복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주의의 뜻이라면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시작돼요. 그게 축복의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해요.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패배를 통한 승리. 우리가 이런 죽음과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 승리. 옛 정체성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옛 것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면요,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와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복이 내시곧 너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계대로 올 만한 영적인 시작이 시작됐다. 이제는 내 시로 예수로서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너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지금도 인류 전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 자기 이름을 사용 사람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인류의 사람이 이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모슬렘들도 다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순금 같은 믿음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이 믿음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한 목사님 얘기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부산의 땅끝 마을 교회라고 섬기는 분이셨어요. 대단히 뛰어난 목사님이세요. 정말 명문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평생 목사의 꿈을 꾸고 또 아버지가 한이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훌륭하게 했는데 원칙을 하나 가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부르는 곳에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로 초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괜찮은 교회에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부산에서 저기 그때 이름도 땅끝이야. 땅끝 발주에서 부르니까 불편해진 거야, 마음이. 이건 아닐 거야. 고민하다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노인될 때 아이를 낳으셔요.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 평생에 가장 슬픈 날이다. 그러면서 말없이 또 계속 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북한에서 사실 때 이미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일곱 명, 하여튼 그렇게 한 여섯, 일곱 명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통에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첫 번째가 자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두 살쯤 됐을 때두 번째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피똥을 낳고 죽었고요. 자기는 내몰린 상태에 있는데 이 가정이 너무 불쌍해.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너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그러다가 또이 가정을 섬기려고 또세 번째 엄마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평생을 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그런 아버지인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프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다가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한 거야. 자기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아들을 보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의 삶, 참된 목사의 삶, 자기 삶이 다 투자가 된, 그러니 그게 첫 단추가 잘 먹혀지는 것 같으니까 우신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운 거예요. 27년을 그 교회에서 드디어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그럴 때 어렵지만 그래도 기쁘게 역설적 기분을 가지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짧게 기도하고요. 오늘 성찬이 있는데 짧게 하고 성찬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